조선의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지원당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백두산 화산연구 국제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. 평양 국제세기술경제정보교류사와 백두산지구과학그룹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조선과 영국, 미국, 캐나다, 도이칠란드,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화산 및 지구물리학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백두산 지구의 화산 활동과 지질학종 및 환경 역사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허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학술 교류가 있었습니다. 10일 토론회의 성과적 개최를 축하해서 조선 주재 영국 특명전권대사 알레스테오 윌리엄 제임스 모건이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